멀었지 너무 무거워 철들기 지금 아니면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울타리 벗어나서 자유를 걸어가지 꼰대들은 don't touch me 나는 나일 때 포텐 터치지 알 수 없기에 인생 재밌지 나는 중2병 사춘기 We love it 여기 여기 모여 하늘엔 별이 많이 보여 평범한 세상과 난 어울려 넌 몰라 You don't understand 자유롭기 원해 난 거진데도 난 아직인가 봐 아닌겐가 봐 아름다울 땐 금방 지나가게 반복되는 시스템 속에 살기보다 힘든 게 살아가 이유를 찾는 거 yeah.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없는 거지만 난 곁에 하기 싫은 것만 해왔다는 point 나 가로막은 생각은 하지 마 실현을 청춘이라 하지 마 밤거리는 아름답고 난 실수를 좋지 못지만 청춘이라는 이유로 안아줘 We love it 여기 여기 모여